그럼 당신이, 아, 그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말이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구원받던데 당신은 뭐 신학교에서 뭐 누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 말 없죠. 당신 가짜니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 그런데 신학 박사님이신데. 네. 참네. 그래서, 그래서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없구나. 저 여자는, 응? 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도하자마자 막, 응?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모임에 쫓아다니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아. 쫓아다니.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쫓아다녀도 아니죠. 네. 야, 신학 박사님이 본인을 인정하신 거네요. 인정했어요. 야, 태준 씨, 야, 대단하시다. 아, 그쵸. 그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학 박사님도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 박사님께서. 네, 신학도 아주 유명한 데예요. 게레시라고, 거기 네. 명문인데. 아, 근데 그 해, 몇 년인지 몰라. 그때가 70몇 년인가? 그때, 저, 연말 교수회가 있었어. 교수가 한 40~50명 되는데, 교수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이제 한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하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확실한 뭐가 없습니다. 이래. 그런 말을 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 네, 기도를 하는데 교수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그게 없습니다. 좀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어요. 야, 됐구나. 진짜 기도. 됐구나. 저희가 뭘 느끼는구나. 그래도 네. 부끄러운지 모르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증거서 간증이 되네. 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아, 모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네. 거예요. 그때는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네. 쫓아다니는. 뭐 그런 거 생각 쫓아다니고 그럼 그때도 이렇게 우리 모임을 권신찬 계열의 구원파라고 이단시 했습니까? 아 그러면 이단시 70년대 벌써 권 목사님이 면직이 된 게 62년도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단시 됐네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쫓겨난 거니까 이단이라고 하죠 그럼 모건대에서도 권 목사님이 왔을 때 강의하게 교수들이 막 욕했죠 아. 누가 데려왔느냐고 아. 사실은 김명도 선생이 데려왔거든요 아. 데려왔는데 글쎄 그거 알겠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데려왔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교단에서만 이단시 했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몰랐겠네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도 이 정 박사님은 계속 구원파 모임을 쫓아다니신 거네요. 쫓아다닌 거죠. 몰래 다녔죠. 그것도 이제. 아. 그러다가. 같이 다니신 겁니까? 사모님하고? 그야 뭐야. 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모임에 가서 간증하고, 뭐, 그때부터는 뭐. 열심히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하여튼 몰래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그랬는데 자기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받아야지 이제 나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도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저 대전에 모임에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아. 그 그래서 오셨는데 자기는 말이야 잠만 자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근데 그 뭐 달고다른 뭐 기독교인이 뭐 금방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때부터도 조금 이제 좀 의심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79년도 네. 79년도 아마 초일 것 같아요. 그때 나는 73년도에 구원을 받았고 그 양반은 79년도에 아 회장님이 모임에 쫓아다니니까는 네. 모임에 들어라 그러셨어요. 네. 아 구원도 안 받았는데 들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표를 내고 한데 확장하고는 이제 친하니까 내는 안 화표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그냥 왔어요. 와.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온 거예요. 아시죠? 그때는. 네네, 사무국장으로 와서 있었는데. 안 받았죠. 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맨날 집회 쫓아다녀요. 사무국장도 하시면서. 사무국, 사무국장이시면서. 어. 전도 집회 계속 나가시는. 쫓아다니고 자기 전도도 해요, 또. 네. 아, 전도도 하시고. 어. 근데 그때도 그에도 가짜로 그거는 받았어요. 뭐. 요한복음 15장에 뭐, 포도나무 비유해서 뭐, 받았다. 그래, 쫓아다니는데, 하루는 그래요. 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정박사 뭐, 그거는 확실치 않다고 그러더라. 그러셔요, 저한테. 네. 그래서, 난 몰랐죠, 그때까지도. 확실한 걸. 그래가지고, 받은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양반이 어디 순천인가 어디 집회 가서 또 뭐, 뭐, 말씀을 쳐내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온 거를 붙잡고 내가 속이 상하잖아요. 남편이 구원도 안 받고. 그래서, 여보, 당신, 구원이 확실해요? 그랬더니. 그럼 확실하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허리가 남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허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있지. 아니, 허리가 있는 게 뭐예요? 아니네, 당신은. 아, 그 말은 잘 들었어요. 네. 근데 교만하지 않고 그냥 그 말로 다 듣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복에 와서 네.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가 맨날 성경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나와서도 보고 그냥. 아니 신학 박사님이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알지만 뭐 겉핥기겠죠. 뭐. 그래도 많이 연구는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사태가 났어요. 아, 80년이네. 네. 광주 사태 났을 때 그이가 좀 겁을 내고 네. 이거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고목사님도 구원 안 받은 걸 인정하시니까는, 그,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참나라고 애를 썼어요. 네. 근데 그 애가 써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웅 씨가 지금 지각생이시네, 지각생. 지금 빨리 앉으시고, 빨리 적응하십시오. 그게 이사야서 12장이야. 이사야서 12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12장을 항상 쪽지에 써가지고. 네, 써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그래요, 날 보고 그래서. 하고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믿냐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글쎄 내가 이거 꼭 이게 믿으면 딱 좋은데 안 믿어진대. 믿으면 딱 좋은데. 이사야서 12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게요. 저도 무슨 이사야서 12장. 성경 없어? 성경은 네, 가져. 성경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뭐 구원하시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거기. 성경 어디 예, 한번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작부에 여기 있네요. 네. 1절인데요.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 2절까지 읽으셔야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1, 2절 구절을 써가지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딱 믿으면 좋겠는데. 그래, 안 믿어. 아유 좀 무시하고요 내가. 말도 하기 싫다고. 아주 보기도 싫어요 정말.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이게 안 돼. 그랬는데 그가 저 사표를 썼어요. 아, 사무국에 이번에는? 어, 네. 사무국에서 와. 사표를 쓰고 난 도저히 양심상으로 그래도 신학교에서 사표 쓴 것도 그래요. 와. 내가 신학교에서 이때까지 20년 동안 가르쳤지만 아무도 구원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창피해서 나는 그 이상 여기서 이렇게 내가 녹을 먹고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와서 사표를 또 썼어. 아, 그때 테레비를 보면서 딱 이제 아, 그 뭐 별, 불고 뭐 석갓 한 일이래요 그날이. 네. 나도 몰랐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선생님이 아, 그 제자를 가리키는데 그 전능아예요. 그 아이를 참 보살피면서 참 착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암만 해봤자 응? 저 사람도 지옥감이고 나도 아. 지옥감인데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러고서 이제 성경을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인가 어딘가 이제 결코 죄인을 용서하심이 없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걸 보는데 그거 보면서 그 텔레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 죄인인데 결코 용서함이 없으시고 근데 뭐 다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그렇지 내가 나는 죄인이지 이제서 죄인인 걸 알고 아 그렇구나 용서함이 없으시다 또 성경 보니까 그 이사에서 12장이 딱 믿어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로 도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표 쓰고 가려고 생각하고 사표 써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장 박사님 부인이 있었대요. 네. 아, 박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놀랬죠. 막 그냥 크리넥스로 눈물 닦으면서 제가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놀래고 그때 이제 가짜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는 뭐 한 몇몇 사람들이 그냥 다시 구원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지금 이제 내가 학사에 있었으니까 그 학사가 사무국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왔어요. 아주 웃는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서 본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날 불러요. 왜요? 그랬더니 나 화결됐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나오라고 했어. 그 사람 있는 데서 여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 해결됐어요. 허리가 어떻게 됐어요? 허리 물어봤더니 허리 없지. 나는 정말 그리고 그 믿어졌다 이거죠. 네. 그 말씀.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는 이제 입이 열리고 그냥 그때 그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고생을 그러게요. 몇 년간 하신 거네요. 80년대 그런 80년도에. 네, 그래 되신 거네요. 지금 계웅 씨는 좀 늦게 오셔서 감이 없으실 텐데 지금 방금은 정행덕 박사님 네,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아서 엄청 미국의 유명한 신학을 공부하신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았다고 신학대학에 사표를 내셨대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사무국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역시나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사무국도 사표를 낸 거예요. 내진 않고 이제 가져가 내려고 가슴에. 가서 이제 그날 구원 받으신 거지. 진짜 이거 정말 겸손함 정말요.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다음 그분도 또 이제 입이 더 열려서 둘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모건 대학에서 제가 이제 그 입이 열려가지고 막 떠들어댄 게 하여튼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하여튼 한 4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와,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때 여기 우리 모임에 남은 사람은 10명도 안 돼. 아, 그래도 10명은 남으셨네? 남았어요. 와. 그래서 며칠 전에 뭐 또 제 생일이라고 또 파티도 해주고 그랬어, 걔네들이. 와. 근데 여기는 좀 한 10명쯤 있어요. 이야. 여전히요? 아직까지 이 모임에? 네. 와. 그분들도 연세가 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70 넘었죠. 환갑 전에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저 75세 뭐. 걔네들이 75세.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뭐 열심히 전도하고 뭐 모임에 열심히 나오고 걔도 뭐 마지막에 구원 받았지만 열심히 해요. 똑똑하고 그리고 김명자 선생은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근데 그래 근데 그 40명이 다 어디가 목회하는 사람 그거 있어요. 아 네. 밖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뭐 쫓겨났죠 이제 모건대학에서. 쫓겨났는데 학장이 붙잡았어요. 못 나가게. 인양반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도 6개월 동안이나 버티다가 그냥 자기는 싫다고. 그렇게 녹을 먹을 수 없다고. 싫다고. 사무국에서도 뭐 월급이나 있는 줄 알아요? 없죠. 월급도 없고. 그렇게 당시에? 그러면 그 시절에 뭐 월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에서 그 때문에 별로 궁황을 몰랐는데

이라